이렇게 마지막 작별이라면 이유도 변명도 듣지 않겠다. 너도 나만큼은 괴로워하면서 이별 끝에 왔을 테니까. 뜨거운 몸짓으로 내 가슴에 불을 남기고 갈 테면, 갈 테면 가봐라. 미련